가끔은 내가 누군지 무얼 하며 살고 있는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구르는 동전 같아 찢어진 종이통처럼 가치 없는 삶을 살기 싫어 젊음이란 열정 하나로 나무처럼 불태웠던 지난 날 세상은 언제나 샴푸처럼 진실보다 거품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웃는 얼굴로 태양처럼 태양처럼 태양처럼 타오르며 내 삶을 사랑하리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미친 줄 알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마음먹기 달린 거였네 진실보다 거품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웃는 얼굴로 태양처럼 태양처럼 태양처럼 타오르며 내 삶을 사랑하리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미친 줄 알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마음먹기 달린 거였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내가 마음먹기 달린 거였네 스스로 피는 꽃으로 살자고 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